날씨가 추워졌어요. 네, 아직은 뭐 영하권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는 밖에 다닐 때 진짜 두꺼운 잠바를 안 입고 다니면 너무 추워요. 특히 버스를 저는 버스를 타고 다니니까 기다릴 때 너무 추워요. 아, 그렇겠다. 저도 아내가 그래요. 캐나다 구스 필요하다고. 본인은 있는데 제가 아, 없으니까 하나 사시라고? 사라고. 왜냐면은 그게 기본이라는 거. 캐나다에서는 워낙 추우니까. 캐나다에서 캐나다 구스 그래서 사셔야죠. 저는 그냥 프로그램도 그냥 캐나다 집에 있는 거, 구스인데. 저렇게 옷 쇼핑을 안 하거든요. 한번 사면 그냥 20년, 30년을 입어요. 네. 그래서 진짜 뭐다 떨어져서 구멍 나서 버리고 그러면 이제 옷이 하나씩 주는데 그럼 이제 채워야 될거 아니에요. 새 걸로 사서. 네. 네. 근데 채우질 않아요. 그러니까 옷이 점점 이제 옷 그럼 수가 주는 없어지면, 그럼 거죠. 어떻게 해요? 그냥 한 두어 벌 있으면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1년 내내 입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자꾸 두어 번 있으면 맨날 이렇게 하루 걸러서 갈아입나요? 아니, 하루 걸러서 같은 매일 옷이 입는 갈아입는, 예, 건가요? 아니, 그 속에 티는 거의 뭐 속옷처럼 매일같이 갈아입는데, 겉에 뭐 스웨터나 이런 건뭐 매일 빨 필요는 네. 없으니까, 일주일에 뭐 한두 번 그냥 갈아입는 건데, 뭐, 그러니까 옷 쇼핑을 안 하다 보니까. 근데, 어차피 밖에를 안 나가시잖아요. 그쵸. 어디 뭐 눈이 다니지를 지나 나가는 것도 않으시니까, 아니고, 예, 뭐 예. 사실 겉옷 같은 거는 크게 필요 없으시겠네, 제가 생각해보면. 이렇게 관심도 없고요, 네. 옷에. 하나, 정말 제가 좋아하는 옷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오래 입어서, 네. 버렸는데, 그걸 못 찾겠는 거예요. 그 똑같은 거 파는, 왜냐면 너무 아, 오래돼서, 똑같은 거. 그거, 이제 파는 매장이, 똑같은 옷을 파는 매장이 있거나 아니면 진짜 우와. 유사한 게 있으면 그러니까 찾아서, 그걸 진짜 오래 입어서 다 나가서 버렸는데 똑같은 옷을 다시 사고 싶으신 아, 거였어요? 전그 옷이 너무 너무 좋아서, 좋아서? 뭐 편한 것도 있고, 와. 그냥, 저는 그 옷이 참 좋았어요. 근데, 우와, 찾을 대단하시다. 수 있으면, 앞으로 평생 입을 생각하고 한 뭐, 아, 대여섯 벌 몇 개를 정도를 사겠다. 사놓고, 그냥 그걸로 그냥 돌려가면서 입으면, 이제 색깔만 좀 바꾸어서 입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게 뭐, 10년, 15년 전에 산 거라서, 네. 뭐, 찾을 수가 없어요. 없겠죠. 유행이 예. 지나니까. 그래서, 차라리 브랜드라도 보고서, 그냥 좀 유사한 좀 그런 스타일이나, 나왔을까요? 그리고 스타일도 많이 변하지 않았을까요? 10몇 년 됐으면. 그러니까. 근데 거의 그 유행이 한 20년 주기로 바뀐다 그러잖아요. 네. 그럼 몇년더 기다리시면 또그 유행이 오면 그 비슷한 게 나오지 않을까요? 쇼핑, 그러니까 옷 쇼핑도 안 다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뭐, 가끔 쇼핑몰 다닐 때, 뭐, 옷가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앞에 지나가다가, 네. 참 유사한 스타일의 옷이 있는데, 확 뛰거나 그러면 아마 네. 들어가서 살것 같아요, 저는. 정말 좋아하는 옷이었는데, 이거 뭐, 정말 이 팔꿈치나 이런 데 구멍이 생겨요. 네. 그럼 뭐, 소매 다, 뭐, 다 뜯겨나가고 그랬는데도 너무 좋아하니까 참고 입었거든요, 그걸. 집에 있으니까 뭐, 구멍이 나도 상관은 없는데. 근데, 도저히 못 입을 때가 돼서, 예. 그렇게 해서 버린 옷이 좀 늘어나요, 점점. 그만큼 이제 오래 입는다는 건데. 뭐 양말도 구멍이 안난게 없고요. 아, 그래서. 양말도 안 쓰고 계속 신으시나요? 예, 그냥. 그러니까 저는 그,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특히 남자들은 그런 게 있다고 하잖아요. 조금 여유가 생기면 차, 시계, 뭐 옷, 이런 네. 쪽에 관심이 있다는데. 어떤 데 저는 관심이 다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뭐 그럼, 시계도 안 차고, 뭐. 뭐에 관심이 있으세요? 아무것도 관심이 전 없어요? 책, 그냥 아, 책 사는 책. 거 빼고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아, 책이 있으시네요, 그래도. 책을 그리고 쓰시는. 옷이, 저, 이 옷걸이가 중요한지 저는 옷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별로. 그렇죠. 패션의 완성은 예, 얼굴이죠. 그래서, 뭐, 옷을 아무리 커버 어차피 한들, 안될 거. 뭐, 그래서 원동심도 없고, 특히 전 시계, 뭐 차까지는 이해하겠어요. 근데, 네. 그 시계 관심 많은 남자들은 또, 막 집에 어, 한열몇 그럼요. 개씩 두고서, 막, 그럼요. 종류별로.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서. 다 휴대폰들이 있고, 그걸 시계 보지 않나요? 굳이 그 시계를 참, 아니죠. 시계는 편한데? 그래요? 휴대폰 안 꺼내도 되잖아요. 아, 진짠데? 예. 네. 그러니까 뭐 시계 볼 일이 많다면, 뭐 밖에 나가서 뭐 약속 네, 시간 밖에서 있거나, 뭐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시계가 네. 필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그렇, 그렇지만 휴대폰을 꺼내 보는 게 워낙 자주 보잖아요. 뭐 문자도 확인하고 뭐 그럴 때마다 시간 다 보이는데 차라리 시계를 보는 횟수보다 휴대폰을 꺼내 보는 횟수가 더 많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가요?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시계 많이 수집하고 뭐 그런 사람들은 좀 이해가 좀안 되는 건 있는데 뭐 사람마다 취향이 있으니까 그렇죠. 차까지는 전좀 이해는 사실 했는데. 수집은 뭐 누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원래? 아 근데 내가 좋아서 시계는 모으는 아 거잖아요. 그쵸. 예. 차라리 우표를 모으지. 근데 아, 차라리. 시계는 쓰는 거잖아. 자기가 직접 차고 다니면서 시간도 보고. 근데 그러는 건데 그 많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수집이니까요, 그것도 일종의. 그러니까 엘튼 존이 안경을 모으잖아요. 네. 별의별 식견. 근데 안경도 쓰는 뭐 그야 거니까. 뭐그 사람이 뭐 능력도 되고 막 별의별 뭐그 공연할 때 네. 그냥 뭐 평범하게 쓸 수는 없으니까 그건 이해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평범한 사람이 안경테가 다양하게 그뭐그 사람 취미니까 뭐 네. 그거는 당연히 전 인정을 하고 네. 존중을 하는데 근데 그게 무슨 뭐 연예인도 아니고 공연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 아무리 패션용으로 시계를 차고 다니고 안경테를 뭐 이런저런 걸 하고 다닌다고 해도 근데 뭐 적당히 하는 건 좋은데 막 10개 이상씩 두고서 하고 다니는 거는 조금 저는 그러니까 제가 그러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물론 제가 그렇죠. 뭐 책을 사서 모으는 거 보면 또 다른 사람들도 뭐 비슷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왜냐면 책이야 뭐 빌려 읽을 수 있는 거니까. 네. 예. 아, 그러네요. 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빌려서 읽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무료로. 근데 좀 굳이 사서 읽는 것도 좋아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 또 아, 이해 못하는 맞아요. 사람이. 저는 그걸 이해를 못했거든요. 저희 딸아이한테, 야, 도서관 가서 빌려 읽으면 되지. 왜다 살라 그러냐. 그러면서, 안 된다고 자기는 자기 개발해도 그거랑 그걸 어떻게 간, 왜 그걸 이해 못하냐고 저보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스마트폰을 쓴 지도 얼마 안 되는 정말 늦깎이거든요. 네. 그동안 뭐 필요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신형 나올 때마다 아니면 이제 그 계약 기간이 끝날 때마다 새 걸로 계속 바꿔서 쓰는데 뭐 저도 아마 그렇게 될것 같은데 그게 더뭐 현명한 방식이니까 이제 좀 신형 나왔을 때는 신형도 또 써보고 싶고 네. 근데 이게 그 계약 기간이 뭐 한국도 그런지 모르지만 여기 이제 되게 2년씩인데 네. 한국 같은 경우는 그게 뭐 2년이 아니라 거의 뭐 1년에 몇 번씩도 바꿔서 쓰는 사람들도 있고 워낙 그 그럼요. 예 휴대폰 뭐 서브폰으로 해서 뭐두 개씩, 세 개씩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많고 그렇죠. 근데 왜냐면 워낙 그 핸드폰은 그 발전 주기가 빠르니까 뭐 1년만 지나면 구형이 돼 버리잖아. 진짜. 그게 왜 구형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한 5년 전에 나온 스마트폰을 봤을 때전쓴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근데 몰라도 기능이 확 예. 달라요. 성능이 다르니까. 그리고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핸드폰이 쓰다 보면 느려져요. 느껴져요? 네, 예. 아니 느려져요 어떤 진짜로. 점에서요? 뭐, 그, 인터넷? 하는 게좀 아니요, 핸드폰 느려지거나. 자체가 느려져요. 아, 그 반응 왜 속도나 이런 것 느려지는지 때문에. 모르게, 왜 느려지는지 저는 그걸 잘 모르겠는데. 2년까지는 가나요? 그냥 속도가? 아, 아니면, 저는, 저도 한번 쓰면 한 3, 4년 써요, 저는. 안 바꿔요, 저도. 저도 핸드폰은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서 사실. 뭐, 이렇게 그냥 분위기나 보지, 제가 사서 이렇게 바꾸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저도 그건 낭비라고 생각해요, 저는. 일종의. 그래서, 오래 쓰는데, 최대한 오래 쓰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저는 어떻게든지 최대한 오래 쓰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하다 못 견디겠으면 바꿔요. 근데 진짜 하다 못 견디, 느껴질 만큼 느려져요, 쓰다 보면. 뭐 앱을 해가 갈수록 앱을 많이 깔고 뭐 안에 데이터가 많아지고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되면 이제 바꾸죠. 가장 큰 문제가 그 배터리 수명 아닌가요? 확실히 그것도 느껴지나요? 오래 쓰면. 아, 제가 전에 쓰던 핸드폰은 예, 배터리를 그래서 몇 번은 샀던 것 같아요. 한몇번 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배터리가 이렇게 부풀어요, 오래 쓰면. 그러면 부푼 상태에서는 더 이상 쓰면 안 되거든요. 언제 폭발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계속 그걸 사다가, 아, 안 되겠, 아, 계속, 안 그래도 핸드폰도 오래됐는데 계속 사느니 그냥 바꾸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제 바꾸고 그랬는데, 예, 오래 쓰다 보면 이제 배터리도 수명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죠. 예. 근데 요즘 핸드폰은 다 배터리가 또 일체형이라서,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확인하기 어렵죠, 그런 건. 부푸는 거 이런 건 확인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쓰다 보면 이제 점점 사용 시간이 줄어드니까 뭐 배터리만 갈아 써도 되는데, 그 배터리는 사실 배터리만 갈아 써도 되는데, 이제 쓰다 보면 느려지니까 그래서 바꾸는 거죠. 그런 거 보면 딱 2년 주기로 바꿔주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런저런 또 속도 문제도 있고 배터리 문제도 있고 뭐 아니 뭐쓸수 있으면 신형폰도 계속 더 쓰면 나오고. 되고요. 더 써도 되고요. 딱 계약 기간이 2년씩 약정을 줘서 2년에 한 번씩 바꾸게 만드는 좀 그런 게 있어서 거기 맞춰서 바꿔주는 것도 뭐 근데 굳이 괜찮을 바꿔야 것 되나요? 그 어차피 바꿀 때 같아요. 돈 줘야 되잖아요. 그쵸. 예. 왜? 그럼 4년. 아니 4년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아, 3년. 왜냐, 아니 근데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그동안에는 진짜 너무 빨랐어요. 그 진화하는 속도가. 네. 근데 앞으로도 얼마나 더 빠를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 요즘도 그 아이폰 문제 많지 않나요? 아까 문제가 많다는 게그뭐 8이 나왔는데 뭐 X가 이제 조만간 나와서 뭐 네, 그 좀 10이죠. 참고 있다가 그거를 아, 그 X가 네. 10이죠. 아, 그럼 9는 안 나와요? 네. 8에서 10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 모르겠, 아니, 뭐, 내년에 또 9이 나올 수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8에서, 8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10이 나왔죠. 그것도 희한하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고민하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그래서. 근데 너무 비싸요. 100만 원이 넘죠. 100 몇십만 원이잖아요. 한국 돈으로. 네네. 물론 이제, 할부로 사겠지만, 할부 그 플랜 같은 게 있긴 하지만, 저는 핸드폰에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해야 하나 하는 데는 좀 회의적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재밌는 장난감으로 쓴다면 전혀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나쁘진 않은 거죠. 그게 네. 단순히 전화기는 아니잖아요, 이제는 핸드폰이. 그렇죠. 뭐. 생활과 진짜 생활이잖아요, 생활. 네. 그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이제 그 삶의 일부분이니까, 네. 뭐, 투자를 자기가 그 기호에 따라서, 저는 기호에 따라서 투자하는 거는 뭐, 투자하고 싶으면 투자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까지 필요는 없는 것 저도 뭐 게임은 전혀 안 하고 같아요. 저도 게임을 안 네, 하거든요. 그냥 뭐 전화 받고 카메라 쓰고 가끔 인터넷 검색하고 MP3 정도 듣고 뭐 그게 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앱도 거의 안 깔았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휴대폰을 일단 안쓸 때는 무조건 그뭐 다들 그런지 모르겠지만 충전을 시켜 놓잖아요. 네, 집에서. 저는 이제 충전하라고 이제 스마트폰에서 그 경고가 뜨면 그때 시키거든요. 그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아니 그게 더 오래 쓰는 거 아닌가요? 그 그게 제일 안 좋은, 배터리에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그게. 배터리는 충전할 수 있으면 무조건 충전해 주는 게 배터리를 가장 오래 쓰는 방법이에요. 아 근데 뭐 다른 전자기기들 그러니까 배터리로 쓰는 거 같은 경우는 옛날에 휴대폰도 그랬던 것 같은데 휴대폰 오래 쓰는 방법 이래가지고 계속 충전시키지 말고 다 완전히 그거는 옛날 바닥났을 때 얘기고요. 요즘 배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요즘 배터리는 해줄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해주는 게그 닳게 만드는 게 수명을 낮게 한, 수명을 더 깎아먹는 길이라서 최대한 할수 있을 때 충전을 계속 해주는 게 좋아요. 그게 배터리한테 제일 안 좋은, 끝날 때까지 안 해주는 거 제일 안 좋은 거죠. 아 그렇구나. 네. 잘못된 상식을 알고서 좀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그게 생각했는데, 예. 옛날 배터리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시대가 따라 변하면서 바뀌어요, 그게. 옛날에 별거 뭐 냉장고에 넣었다가 쓰면 배터리 좀더 오래 쓸수 있고 뭐 이런 게 아, 있었는데, 예. 뭐 이제는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일 잘 망치고 안 있었네, 썼을 지금까지. 거예요. 예, 그게 제일 안 좋은 아, 습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치, 그럼. 배터리 전문가가 그냥 그러더라고요. 하루 종일 그냥 꽂아놓는 게 좋은 건가요, 그러면? 네. 아, 다 최대한. 됐는데도. 최대한, 예. 아. 최대한. 어차피 다 되면 더 이상 충전 안 하니까 상관없는 거고, 최대한. 근데 에너지 전략을 위해서 코드를 뽑아놓으라고 그 박스가 나오던데, 스마트폰에. 충전 끝났으니까. 아, 에너지 전략을 그거는 위해서 그렇죠. 코드를 그거는 빼라고. 굳이 꽂아놓을 필요가 없으니까 하는 아, 거 그냥 아닌가요? 뭐, 50%든, 뭐, 몇십 프로든 남았으면 계속 그냥 꽂아만 놓는 게 좋은 거구나. 네. 아,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럼 오히려 배터리 안 좋은 저는 게 그런 습관을 갖고 있었네요, 네, 저한테. 예. 그렇습니다. 예. 좋은 거 배웠네요, 오늘. 어제 들으시는 분들은 거의 뭐 20세기에서 온 사람이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20세기. 네. 20세기에서 아, 왔잖아요. 스마트폰이 처음이라서. 20세기에서 오지 않았네요. 네. 방금 20세기에서 뚝 떨어진 사람처럼 제가. 아니, 할로윈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 후기. 할로윈 뭐 별다른 건 없었고, 저는 이제 제가 이번 올해는 제가 작년에는 제가 집에서 우면 사탕을 나눠주는 걸 했고 저희 와이프가 이제 애랑 같이 다녔는데 올해는 이제 바꿨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애가 이제 친구들이랑 약속을 하고 왔더라고요. 몇 시에 만나서 하자, 같이 네. 다니자. 그래서 가야 된다고 막 이제 하길래 이번에는 제가 따라갔죠. 근데 갈 때 이제 옷을 되게 단단히 입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옷을 입고 뭐 따뜻한 거 들고 다녔는데 그게 노동이더라고요, 진짜. 그 초콜릿을 받는 게 노동의 대가로 느껴졌어요, 저는. 네. 집집마다 다니면서 가가지고 그렇죠. 네. 뭐 트릭오트릿하고 뭐 또 얘기하고 사탕 받아오고 그 이제 집을 다닐수록 그 사탕 자루도 무거워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애들은 그걸 끝까지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따라다니는 아이들도 힘들고 부모도 2시간 동안 저희 한 2시간 정도 했는데 동네에서 네. 2시간 동안 그거를 계속 따라다녀야 하니, 계속 뭐 어디 앉았, 뭐 잠깐 쉬기도 하는데, 다니다가. 뭐, 그, 생각보다 힘든 노동이더라고요. 예. 근데 재미는 있었어요. 그 뿌듯해하니까 또, 받아와서 네. 집에 와서 일일이 또 세잖아요. 몇 개 받았나. 맞아요. 예. 몇백 개 받았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또 해야 되니까. 다음 학교 가면. 그래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특별한 그런 건 없었고, 동네, 이번에는 이제 저희 집 근처에 이제 동네에서 돌았는데, 느낀 게 저희 집 근처 동네에는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이 사시는구나 한 걸 느꼈고 주로 그 아이들이 다니는 거에 대해서도 할아버지 하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 리액션이 맞아요 네. 가장 좋더라 이런 걸 느꼈어요. 네. 되게 반가워하시면서 막 웃으면서 너는 무슨 캐릭터네 너는 무슨 캐릭터니까 다 네. 얘기해 주시고 애들은 빨리 거. 다음 집으로 가야 되는데. 예, 계속 얘기를 하세요. 예,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저도. 애들 조바심에 막 이게 보이거든요. 네. 예, 아무튼, 예. 그래서 예, 재밌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그 다음날은 비가 왔어요. 근데 그날은 네네, 딱 비가 안 왔어요. 예, 맞아요. 근데 그날만 딱 비가 안 왔어요. 예. 예, 약간 쌀랑했는데, 비가 안 와서, 그 날씨도 더워졌던 것 같아요. 예. 어떠셨어요? 저도 두 시간 동안 딱 다녔어요. 작년까지는 집에서 나눠줬는데 작년에 딱 두 명이 왔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애들이 이 동네 애들이 다 커서 이제 네. 안 하나 보다. 네. 뭐 올해도 뭐 비슷하겠지. 그래서 아예 그냥 소쿠리에다가 아 내놨나요 아예? 네, 내놨어요. 그리고 불 꺼놓고 뭐 네. 와서 뭐 몇 개씩 집어가라고 뭐 몇 명 이제 안 올 줄 알고 금방 없어지지 않나요? 아, 근데 작년에는 네. 달랑 두 명밖에 안 와서, 네. 저는 이제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이제 애들이 할지도 모르고 하니까 같이 따라다녀봤는데, 학교 근처로 갔는데, 만나기로 한 친구들하고 만나서 막 신나게 다니는데, 또 학교 주변이다 보니까 또 같은 반 애들 엄청 또 많이 만나서 네, 신나서 지내들끼리 또,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야, 아무개 이러면서 또 막 그 재밌긴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좀 노인분들이 좀 많이 사셔서, 인심이 굉장히 후하세요. 그래서 한두 개씩 안 주시고. 그렇죠. 예. 막 두 손으로 퍼서 주세요. 그래서 두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이 모았는데, 좀 인상적으로 꾸며놓은 집이 있으면, 이제 인증샷 같은 것도 찍어서, 아, 네. 어떤 찍으셨나요? 집은 스피커, 예, 스피커도 네. 밖에 빼놔서, 이제 그, 무서운 영화, 그 테마 음악 같은 거 틀어주고, 네. 저희 지난주 그, 제가 썼던 그 네. 오프닝, 그 노래 아, 똑같은 게 계속 나, 틀어주는 집이 아, 있어요. 예. 어떤 집은 뭐 같은데 두셨을 것 같은데 정면을 향한 그 거실 창문이겠죠. 커다란 창문에 굉장히 무서운 사진을 걸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어른이 그래요? 봐도 무서운. 아... 그러니까 애들이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예. 그 사진도 찍어왔는데. 진짜 진지하게 무섭게 한 집이 있었나 보네. 저는 그런 데는 못 가본 것 같고 이제 프로젝션 같은 걸로 막 네네. 같은 거 이렇게 막 다니게 네네. 하고 와, 투자를 좀 했네 싶은 그 집은 그런 몇 군데 있었던 것 같아요. 와, 나무에다가 해골 같은 거 걸어놓고 이런 건 네, 진짜 약과거든요. 예. 근데 제가 봐도 정말 섬뜩해서 애들이 접근을 못할 정도로 무섭게 해놓은 집들이 있는데. 진짜로 오지 말라고 했나 봐요. 네. 근데 다녀서 보니까 그 소쿠리가 통통 비어 있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요즘에 그 한국에서 유학원 애들이 워낙 많아서 걔네들 또 처음이라서 네. 되게 재밌었나 봐요, 걔네들은. 이게 또 전 한국에서 다 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렇지는 않고. 한국에서는 이걸 하기가 쉽지 않죠. 아파트에 사기는 좀 쉽지 그러니까 그 않잖아요. 누가 그런 거다 준비해서 애들 주겠어요. 네. 근데 영어학원이나 뭐 가면 파티 네, 비슷하게 그러니까 하는 파티 거겠죠? 같은 거나 정하겠죠. 예. 그래서 그런지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래요. 한국에서 갓 왔는데 아, 네. 이런 게 있으니까 분장하는 것도 재밌고 다니면서 네. 초콜릿 받으러 다니는 것도 너무 재밌고 네. 그런 애들이 엄청 왔던 거예요. 작년에 그런 애들이 없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한두 명밖에 안 했던 건데. 근데 제가 아이들이랑 같이 다니면서 봤는데, 내놓은 집은 애들이 거의 쓸어가듯이 덤벼요. 덤벼서 그 엄마 아빠들이 야, 그만하라고 조금만 가져가라고 남겨놓으라고 이렇게 제재를 하지 않으면 정말 덤비더라고 애들이. 그래서 금방 없어지고. 그래서 아 이렇게 내놓으면 안 되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러면 따님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캐릭터로 분장을 했었습니까? 네, 게임 캐릭터를 했는데 네. 정말 아무도 몰랐어요. 가는 때마다 다 물어봐요. 넌 이게 뭐니? 정말 딸이 그러는데 아무도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아쉬워했던. 그냥 비싸게 주고 샀는데 또 싸지도 않은 그좀 그러니까요. 독특한 캐릭터라서 좀 비쌌거든요. 네. 허접한데 비쌌어요. 좀 네. 그래서 예, 좀 아쉬웠죠. 뭐 내년에도 할 거라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냥 추우니까 좀 잠바 같은 거 두껍게 입히고 그 위에다가 휴지로 돌돌 말아서 미라처럼 그게 제일 낫지 않나 싶기도 하고. 아, 저렴하게. 예. 그 제일 또 그럴듯하고요. 미라라고. 그냥 두루마리 화장지 그냥 한롤 정도면 몇 명도 할수 있으니까 감고 다니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좀 하면서 느낀 게 내년에는 좀 약간 조명 같은 걸좀 달아서 아, 하면 그런 더 애들이 있었어요. 한명 재밌겠다. 봤는데 네. 조명이 있더라고요. 뭐 어떻게 네. 로봇처럼. 예, 그런 거를 좀 달아야겠다. 예, 꼭 그런, 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왜냐면 깜깜, 그 다니니까 한 8시 지나면 좀, 8시 맞아요. 정도 되면 깜깜해지니까 그런 거좀 달면 더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뭐 본인이 원하는 걸 해야죠. 그렇죠. 부모가 뭐 시키나요? 부모님이 원하는 걸 하는 거죠. 앞으로 뭐몇년 정도 더할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 이건 내년에도, 내년에는 안 하겠지 생각했는데, 다니면서 보니까, 고등학생 애들도 어디로 다니던데요? 그래서, 아, 그 그렇구나. 타지역에서는 16세 이상은 안 된다고 했나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저번에, 예, 그런 게 근데, 없다 보니까 예, 여기서.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그런 아이들도 사탕을 얻으러 다니더라고요. 왜냐면 초콜릿 좋아하면 뭐, 그날 대목이잖아요. 한번 받아오면 뭐, 한몇 달은 먹을 테니까. 예. 그래서, 아, 생각했죠. 내년에도 가야겠구나, 이런 생각했죠. 되게 재밌는 게 저희가 애들 캔디를 받으러 다니는데 중국 아이가 이제 중국 이제 자기 엄마랑 같이 네. 저희 같은 그룹은 아닌데 이제 어떻게 가다 네. 보니까 같은 루트로 다니게 됐는데 막 이제 다니다가 그 집이 이제 저희 앞에서 먼저 받으러 다녔는데 불 꺼진 집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안 아, 주는데 네, 그렇죠. 불 켜진 집을 가야 되죠. 앞에 예. 이런 불 끄는 집, 불 켜진 집이 주는다는 의미고, 네, 불 꺼진 집은 안 주는 그래서 거죠. 잘 모르나? 그러면서 저불 꺼졌는데 가면 안 되는데 라고 했는데 불 꺼진 집은 막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내랑 둘이서 속으로 아, 가면 안 되는데 잘 모르나? 말해줄까?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도 집이었던 거예요. 네, 아. 그걸 모르고서 안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쏙 안에서 그냥 들어간 집어넣고 거야? 예, 아 아, 가는 집이었구나 거구나. 예, 그걸 모르고 얘기를 해줘야 되나 괜히 괜한 걱정을 했는데 아무튼 뭐 엄청 받아와서 집에 와서 이제 그 자야 되는데도 시간이 늦어서 밤늦게까지 분류를 하고 네, 그렇죠. 저희 집에는 이제 또 땅콩 알러지가 있어서 아, 그러네요. 저희가 다 분류를 해야 되는데, 어떤 중국 그 집에서는 중국 캔디를 줘요. 근데 그거 이제,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중국 캔디라서 중국말로만 돼 있어서. 아, 네. 이제 그런 거는 좀 치워버리고. 아, 그러나요? 저희, 그 분류를. 저희 집은 그런 하더라고. 모르는 건 제가 먹는데요. 어른이 먹어보면 되죠. 네. 이제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이제 자기네들이 받아왔지만, 네.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캔디가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네. 커피 크리스프나 네. 킷캣 네. 이런 건 엄마 아빠가 되게 좋아한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양보를 해요. 이건 다 모아서 이건 엄마 아, 아빠 양보를 거. 양보를 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건 엄마 아빠 거. 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커피 크리스프 애들 먹어도 되는데 앞에 커피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애들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못 먹는 줄 알아요. 카페인 성분이 많아서 네, 네. 아직 순진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저희 걸로 이제 딱 해놓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간식으로 먹고요. 뭐 그거 아니라도 쟤들 먹기가 또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뭐 문제는 수북히 쌓아놓고 한 처음 이틀 정도는 네. 신나게 먹는데 그다음부터 흥미가 싹 없어져요. 그것도 이제 물리니까. 그런가요? 네. 저희 집은 계속 먹는데. 저희 집은 네. 이거 진짜 안 그래도 그 받아온 이후로는 계속 식사 시간 이후로 디저트는 무조건. 아, 예. 가서 먹는 걸로. 근데 다행히 기호가 겹치지 않아서 저는 와이프랑 저랑 딸이랑 다 겹치지 않아서 따로따로 먹는데 뭐 충돌할 일은 별로 없는데. 뭘 좋아하세요? 저도 그 티켓이나 커피 크리스피 이런 거 좋아하죠. 전 스니커즈 좋아하는데. 스니커. 그러니까 스니커들 저를 좋아하는데 스니커즈는 겹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네. 그거는 저는 포기했죠. 저희 아이가 좋아하니까. 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집에 땅콩 알러지 있는 아이가 있어서 땅콩은 안 먹는데 집에서 사실 결혼 전까지만 해도 땅콩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초콜릿 바 같은 것도 땅콩이 들어간 걸 좋아해요. 네, 스니커즈, 뭐 오헨리 이런 네.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다가 저희 집에서 아내랑 아니야 이거 얘만 안 주면 돼. 그렇죠. 우리가 먹고 싶은데 우리가 안 먹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고. 없을 때 먹으면 되잖아요. 뭐 먹고 나서 이날 잘 닦으면 되지 뭐. 그러면서 이제 땅콩 버터도 막 사와서 먹고 이제 막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애들 면역력을 좀 키워주는 그런 차원에서. 되나요 그게? 네. 네. 뭐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네, 근데 뭐 그런 건 좀 맛이 없더라고요. 많이 주는데 그 리시스 피시스인가? 그 있죠? 그 오렌지색에 들어있는 그 피넛 버터 뭐 컵 모양으로 된 것도 있고. 아, 네. 그걸 좋아하는 사람 엄청 좋아하던데요. 네, 근데 그 피넛 버터랑 그 초콜릿이 합쳐진 거잖아요. 네. 그게 네. 네. 근데 그걸 유독 많이 주는데. 어, 그런가요? 네, 많이 그게 별로 없었는데 좀 그 맛이 없더라고요. 저도 그게 너무 달아요. 네, 짜고 달고 그래서 막 그래서 저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또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나 보더라고요. 네. 그건 취향이 차이니까요. 네네. 네. 세뱃돈처럼 돈으로 주는 데는 없나? 그건 좀. 아무튼 뭐, 내년에도 애들 뭐, 올해처럼 의욕을 보이면 또 같이 다닐 것 같습니다. 확실히 학교 주변에 가야지. 그, 많이 주는 데 다니니까 좋더라고요. 힘들어요. 예. 아, 오늘, 녹음하기 바로 직전에. 네. 한 10분쯤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뉴스를 좀 모아보자 하면서 좀 살펴보다가 굉장히 충격적인 그 뉴스를 하나 봤는데 로이 할레데이가 죽었어요. 이 누구죠? 굉장히 유명한 야구 선수인데요. 네. 은퇴를 했어요. 근데 나이가 40밖에 안 되거든요. 아.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거의 에이스로 굉장히 오래 뛰었고요. 네. 이 캐나다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름이거든요.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야구선수였는데, 네. 비행기 사고로, 본인 개인 비행기가 있는데, 아. 불시착을 했는지, 예, 추락을 해서 사망했다는 뉴스를 보고서. 사고사네요. 예, 그럼 40살밖에 안 됐는데, 그 굉장히 충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동안 멍했는데, 사실, 토론토에서 드래프트를 해서 뭐 팜 시절부터 잘 키워서 네. 에이스로 오랫동안 잘 써먹고 뭐 사이영상도 받고 정말 뭐 최고의 투수였어요. 네. 거의 토론토에서 레전드급이었는데 전 이제 은퇴한 지몇년 됐으니까 이제 좀 어린 나이에 은퇴를 하기도 했죠. 근데 한몇 년쯤 후에 토론토에 다시 와서 이제 뭐 감독을 하든 아, 예, 그럴 수도 코치를 있겠네요. 하든 예. 그랬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아쉽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거의 메이저리그 거의 뭐그 커뮤니티 전체가 지금 막그 아, 예, 충격에 도울, 빠져서 예. 예, 그렇더라고요. 이게 좀 레전드급 선수들 좀 나이가 되죠. 뭐 7, 80대 분들 뭐 병사를 하시든 뭐 그런 거는 그덜 충격이겠는데 뭐 창창한 분이 사고사를 당해서 예, 너무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예. 그런 일이 있었군요. 영웅이었는데 저한테 나름 아, 예. 나보다 어리지만. 예, 제가 여기 이민 와서 토론토 블루제이스 이제 팬이 돼서 계속 야구를 봐오면서 이제 그 사람 활약하는 걸 꾸준히 봐왔거든요, 오랫동안. 아. 그랬으니까 더, 이게 막몇년 있다가 다른 팀으로 트레이드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아, 오직 여기서만 있었나요? 아니요, 이제 말년에 이제 트레이드가 돼서 아. 예, 필라델피아로 가서 이제 몇년 뛰었는데 거의 뭐 토론토에서 거의 뭐 드래프트가 돼서 계속 오랫동안 있었죠. 거의 리즈 시절을 다 보냈는데, 예, 너무 아쉬워서 그랬습니다. 그랬고 뭐 새로운 문화생활이나 뭐 영화는 좀 보세요 요즘에? 뭐 극장이든 아니면 집에서 요즘에 넷플릭스든 시간이 없어요. 집안일 하느라고. 아 예, 아직도 집정리가 아 아니, 겨울이 계속 다가오니까. 예. 물론, 저는 이게, 이제 그, 캐나다에서 이제 하우스 생활을 처음 해보니까, 그동안 뭐, 이렇게, 타운하우스나 아니면 아파트 같은 데서 살아가지고, 그런 관리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홈 오너스 매뉴얼 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르니까 모르다가 얼마 전 저번 주에는 또그 저희 집에는 스프링클러가 있는데 그 윈터라이징 같은 걸해뭐 그러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얼면 맞아요. 안 되니까 물을 빼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 전에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사실 예전에 마이크님이 그렇죠. 얘기를 예, 한번 다 한 들은 하시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들은 적이 예. 있는데. 모르고 지내다가 얼마 전에 비가 한참 내렸는데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저 옆집은 이렇게 비가 오는데 왜 잔디 물을 주지?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업체에서 이제 그 동네 저번에 마이크님이 얘기하시기를 업체에서 그 동네에 오늘 그날 갈 테니까 너할 사람 너뭐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컨택을 해가지고 그 모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동네는 그냥 돈 거죠 이미. 근데 저희 집엔 연락이 안온 거죠. 왜냐면 저는 새로 이사를 왔고 뭐 네네. 네, 연락처도 없고 뭐 그렇죠. 그런 게 예.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는 그래서 놓쳤어요 기회를. 근데 다시 하려고 하면은 안 온다 그러 아니까 그러니까 오 약속이 잡히긴 잡히는데 안잘안 온다 그러더라고요. 잘뭐 이렇게 늦게 오거나 뭐그내 맘대로 그게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봤죠. 그랬더니 그러니까 또 혼자서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에어 컴프레셔 같은 거 사가지고. 그래서, 도전을 했죠. 예. 덕분에 또 에어 컴프레셔도 새로 사고. 각종 툴도 새로 사가지고. 뭐, 이렇게 삽질을 하면서 했는데, 결국엔 하긴 했어요. 했긴 했는데, 뭐, 이제 그런, 이런저런 신경 쓴 일이 하나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여유가 없어요. 주말이 바빠요. 그리고 뭐, 잔디, 그, 저희 집 앞에는 또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잎이 정말 많이 떨어져요. 근데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다 죽어서. 근데 그거를 오늘 하고 나면 내일 그대로예요, 다시. 근데 그렇다고 안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래서 계속 하는데, 이제 어느 날은, 이번 주말에 그래서 당연히 하고 있었는데, 옆집 할아버지가 오더니, 뭐, 너네 너무 일 열심히 한다. 그래서 뭐 내가, 이거 계속 얼마 치워야 되냐,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앞마당에는 그런 나무가 없어요. 근데 할아버지 옆집에 아주 우리 집 마당에 있는 것보다 더큰 나무가 있는데,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 말씀하시기를, 저기 저 나무 보이냐. 저 나무가 겨울이 되면 잎이 떨어지는데, 저 잎이 그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집으로 온다. 바람에 날려서. 그때가 시작하는 시간이다. 너도 그때 하면 된다. 그때 너네 집에도 다 모이니까 너도 그때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 좀 어이가 그러니까 그것도 하면서 이것도 하고 또 그만큼 올 거라니 그냥 저희 집에 그래서 그러면, 예, 끝도 없구나 이게 예. 네. 그런 생각을 했죠. 예, 그래서 이게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월동 준비를 하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네. 지금 요즘에. 누가 가르쳐주는 그러니까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이거를 옆집에 물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밖에 해결이 안 되니까 인터넷에 서치해보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예. 놓치는 게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게좀 그런 거예요. 네. 네. 저도 일반 그 주택 생활할 때다 해봤던 거라서, 뭐, 물도 주고, 잔디도 깎아야 되고, 눈도 치우고, 이게, 뭐, 지금이야. 그런 네. 신경을 안 쓰지만, 언젠가 또 이제 해야 될 텐데, 그때 되면 좀더 편해질라나요? 뭔가 또 나와서?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모든 걸다 업체에 근데 맡기려고. 요즘에는 그 잔디 깎는 예. 것도 그 리모트 컨트롤로 되고 그 로봇 청소기처럼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진작 나왔었어야죠. 그쵸? 예, 지금 시대가 21세기인데. 근데 이제 비싸니까 아직까지는 그 대중화는 안된것 같은데 팔긴 팔더라고요. 네. 눈치우는 것도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집에서 그냥 이렇게, 예? 조종기로 하면 편하잖아요. 그쵸, 예.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나와야 될것 같아요. 아니, 낙엽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에 한 3회 정도는 집 근처 그 산에 올라가는데, 그 하이킹 코스가 너무 좋아서 어제 다녀왔거든요. 좀 아침에 좀 춥긴 해요. 근데 네. 아침에 운동하고 오면 좋아서 갔는데,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어제. 거기 한, 지금 간 지가 한 대여섯 번 갔거든요, 저는. 너무 좋아서 자꾸 이제 제가 먼저 가자고 네.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근데 이제 아내는 이제 저보다 몇번더 먼저 다녀온 상태라서, 제 아내는, 이게 운동이 안 된다면서 굉장히 페이스가 빨라요. 근데 네. 저는 이제 제 페이스가 있으니까 네. 무리하면 따로 또, 가시나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저만큼 가서 앞에 제가 올 때까지 잠깐 서 있어주고 제가 다 따라잡으면 또 가고 뭐 이런 식인데. 예, 왜냐면 이제 갈라지는 길이 많으니까 네. 이제 길을 아, 알려주려고. 예. 헤어지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저는 대화도 하면서 천천히 걸어도 운동이 된다. 이게 산이잖아. 이게 평지가 아니라 천천히 올라가도 에너지 소모가 다 근데 그게 산인가요, 되고. 진짜? 산이 아니잖아요, 한국으로 사실. 치면 그냥 비싼 뭐 언덕이죠, 이 예. 정도인데 하이킹이에요. 그냥 등산이 아니라. 근데 딱 그렇죠. 그냥 예. 트레이 코스 조금은 나지막한 그냥. 근데 이제 아내는 그게 아니라 운동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땀쫙 빼고 싶은데. 근데 점점 빨리 올라가면 또 이제 제 페이스가 있어서 네. 이제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근데, 어제는 제 아내가 팍팍팍팍 혼자서 올라가길래, 네. 전 이제 슬슬 그냥, 잡념을 막 머리에 많아가지고 막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가다가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길눈도 어둡고, 거기서는 도대체 길눈이 밝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다, 거기 뭐 사방이 다 똑같아서, 나무 있고 뭐, 그래서, 네. 길을 이제 잃어버린 건데, 그러니까, 그 반환점이 있어서, 반환점을 네. 돌아서 이제 내려오던 중이었는데, 하산하는 네. 길이었는데, 아, 내려오는 길인데 예, 잊어버렸다고요? 잃어버렸는데, 올라왔던 길을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그럼 가다 보면 올라가서. 다시 어디로 다른 데로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아, 근데 뭐, 네. 산이 커봤자, 근데 네. 작아서, 네. 어쨌든. 뭐, 잃어버려도 뭐, 좀, 신경은 안 쓰는데, 같은 자리를 맴도는 거예요, 영화에서처럼. 그니까, 아내가 전화가 와서, 어딨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아냐고. 뭐, 모르겠다. 그냥, 네. 뭐, 나오겠지, 뭐. 그러면서, 잠깐만 있어. 그니까, 주차장에 네. 미리 이제 가 있던 거죠. 10분이 되고, 20분이 되고, 30분이 되니까, 걱정이 돼서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네.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자꾸 내가 같은 자리 맴돌기만 하고, 그러니까 걱정이 네. 돼가지고, 이거 911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아니, 뭐, 구미. 아침인데 뭐 그냥, 가면 나올 거야. 그래서, 어떻게 가니까 주차장이 아니라 또 엉뚱한 그 동네가 나와요. 네. 그래서, 동네로 나가서 뭐삥 돌아가면 주차장이 나오겠지 하면서 가는데 또 없어서 다시 또 산으로 들어와서 또 올라갔다가 왔던 길을 또 그러다 보니까 한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추운데 키를 줘야 되는데 차 키가 저한테 있어서 차에도 못 타고 또 안, 그러니까 한 시간 동안 안 나타나니까 굉장히 걱정을 한 거죠. 저는 걱정은 별로 안 되고 화나니까 뭐 밤, 아까 아침 10시인데 뭐 어두워지면 그건 좀 문제가 될지 몰라도 그러니까 운동 삼아서 슬슬 걸으면서 안심을 시켰죠. 근데 그 블레어 위치 프로젝트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영화 기억하세요? 네, 알아요. 네. 아, 지금 아침이가 참 다행이다. 아니. 이 금방 어두워지는데 추워서 저녁 때 이랬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이거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구글 맵을 켜세요. 나와요. 야산인데 나오나요? 나오죠. 야산이지만 길이 있잖아요. 나와요. 웬만하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산의 길이 나온다고요? 그 최소한, 산길이? 예, 여기, 참고로 여기 10톤 보고도 나와요. 이 구석구석 이 길들이 있잖아요. 다 나와요. 산길이 워낙 갈라지고 그런데 그게 나오나? 그 하이킹 코스가? 네. 아니, 아, 뭐안 나올 수도 있는데, 네네. 안 그래도 방향 나와도 정도는 아시지 동서남북은 않습니까? 나오니까 어디로 갈지는 알잖아요. 주차장이 어느 쪽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방향 감각이 지도를 완전히 이렇게 없어서. 키워보면 거기 주차장이 있을 거잖아요. 주차장 아, 방향으로 무슨, 가면 되잖아요. 아,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았다. 근데 그 생각을 못하고 아내가 그 카톡으로 뭔가를 보내줬어요. 그 지도를 보내줬는데. 그게 그거겠죠. 예, 그걸 보고 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무시하고. 아니야. 그냥 나올 거야. 그래서 한 시간 만에 나왔는데, 예. 어우, 뭐. 동네 야산이라고 해도 길을 잃어버리니까 이건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예. 전난당할 뻔했네요. 진짜 잘못하면.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거보다도 아침에 가보면 개를 끌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산책 네, 때문에. 그럼요. 근데 앞에 경고문이 있어요. 개는 항상 그 끈이 묶어야 된다. 근데 좀 착하신 분들은 앞에서, 그러니까 풀어놓고 가다가 다른 사람 보인다 싶으면 개를 불러서 예, 그렇게 하시죠. 당연히 그러는데 근데 그안 묶고 가는 사람도 어제 만난 많죠.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그냥 그냥 가죠. 예, 작은 개들은 괜찮아요. 근데 진짜 그 곤만한 개들이 진짜 길을 잃어버려서 조난이 돼서 지금 같은 자리를 빙빙 맴돌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개두 마리가 곤만한 개두 마리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가만 서 있었죠 일단. 그럼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근데 걔들 그냥 딱 지나가면 되는데 저한테 달려드는, 그러니까 물려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예를 들어서 뭐 반가워서 달려든 거라고 해도 거의 걔들이 사이즈가 있어서 또 엄청난 속도로 뛰어오는 거라서 거의 풋볼에서 태클 당하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걔 아니, 주인이 미안하다고는 처치가 하는데 됐어요? 그럼요. 예. 저는 이렇게 어떻게, 그럼 걔가 태클을 하던가 이렇게 밀치던가요? 저 뒤로 밀렸죠. 아, 걔가 밀어서요? 정말 그 주인이 없었으면 진짜 뭐 막대기라도 집어서 어떻게 하든 뭐 이렇게 방어를 하겠는데 정말 물진 뭐 않고 밀었어요? 물진 않았어요. 근데 뭐 그렇게 달려들어서 물어도 진짜 뭐 방도가 없죠. 근데 주인이 와서 미안하다고 하고 가는데 정말 화가 난 거예요, 저는. 근데 그 사람이 주인이 뭐 천천히 걸어오는 거였으면 뭐 미안하다 뭐 저쪽 뭐 계속 뭐 사과를 할 텐데 걔를 먼저 보내고 막 자기 주인도 운동을 달려오는 거야. 엄청난 속도로 뛰어 올라오는 중이었어요. 근데 걔를 먼저 보내고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하고 쌩 가니까 그럼 뭐 항의도 못 하겠고. 와, 한국 같았으면 난리 날 아, 뻔했네요. 아니면 그러니까요. 한국 안 그래도 되게 예. 예민한데 지금. 만약에 조난당한 상태에서 걔한테까지 물리기까지 했었으면 정말 저는 아, 다음에는 물리면 정말 큰일이죠. 사실 여기서도 그런 큰게 정말 나타나면. 예. 근데 보통 잘안 물긴 안 물는데, 예, 그래도. 좋죠, 저는. 이제 소송을 걸수 있으니까. 예. 그래도 좋은 건 아니죠. 죽을 수도 있는데. 개 물렸다고 뭐 얼마 전에 한국에서 그런, 아, 뭐 맞아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예, 맞아요. 아직 그냥 정확한 물려서 그런 건 그런지 조급하긴 없지만, 하지만 뭐 물렸을 건지 예. 아닌지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300만 불 정도 걸어서 한번 잡아보세요. 저도 개를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 저는 좀 무서워해요, 저도. 근데 저희 집 옆집에, 저는 근데 어릴 때 개를 키우긴 키웠었는데, 뭐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저희 동생이 좋아해가지고 키웠었는데, 저희 옆집에 엄청 큰 개가 있어요. 까만 큰 개가. 네. 정말, 아까 곰 말하던 그런 개가 있는데, 순해요, 되게. 되게 순하지만, 크니까 일단 위압감이 있잖아요. 무섭잖아요. 근데, 어제 마침 이제 어제였나 그저께였나 아침에 이제 마침 제가 뭐 앞에 뭘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옆집 할아버지가 이제 개 산책시키려고 나오면서 그 할아버지도 개를 안 묶고 다니세요 거의. 아 밖에 나갈 때 묶는데 집 앞에 나올 때는 일단 안 묶은 네네. 상태에서 나와요. 그런데 같이 나오는데 개가 저한테 막 오는 거예요. 저는 그 개는 그렇게 뭐 한두 번 이렇게 만나서 좀 쓰다듬어주고 이런 적은 있지만 네. 그렇게 제가 그렇게 친하다고 느끼진 않거든요. 근데 개가 저한테 막 오는 거예요. 막 오더니 딱제 앞에 서는 거예요. 아, 쓰다듬어달라고. 귀엽네. 어색하게 쓰다듬어 줬는데 네. 그리고 몇번 쓰다듬어 주니까 이제 가더라고요. 다시 주인한테. 근데 순간 저 개가 왜 오지?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와, 예. 안 그래도 좀. 아, 제일 열받는 게, 개끈을 묶고 있었다고 해도 개끈이 길면 안 되죠. 산책할 네. 때도 달려들거든요. 끈을 그럼요. 묶어도. 네. 우리 개는 안 물어요 하는 주인들 있죠. 정말, 정말 안 돼요, 열 예. 받아요. 저는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아, 집에서는 안 묻는지 몰라도. 밖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예, 그것도 모르잖아요, 예. 모르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달려드는 게 싫은데.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동네에서 한국 분, 개, 데리고 산책하시는 분도 개들이 좀 이렇게 막좀 달려드는 개들이라서 좀 무서울 때가 좀 있는데 그분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 안 물어요? 예, 우리 개는 안 물어요. 근데 실제로 예전에 캐나다에서도 걔한테 어떤 그 어린아이가 물려서 그런 일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그래가지고 경찰이 걔를 사살하고 그랬던 총을 쏴서 그랬던 게 있었던 안타깝지만 것 사실 같아요. 사람 물어서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아, 죽으면 당연히 당연히 그래야 안 되는 되고, 거죠. 예. 예. 그 뭐, 죽지 않더라도 물고 사람 네네. 공격하는 상황이 있으면 그건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줘야 네. 되겠죠. 어차피 뭐100%그개 주인이 다 그건 감당하고 책임져야 될 예, 문제인데 그렇죠.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도 애견인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 일이 있으면 또 이제 물린 사람보다 견주 입장에서 더 생각하려고 하고 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분위기가. 여기가 더 심하지 않을까요? 그런 거. 뭐, 그쵸, 근데 여기 예. 또 책임도 분명히 있으니까, 예. 네. 네. 그냥 토끼가 무지하게 길었네요. 뉴스가 더 있나요? 뉴스는 없어요. 뉴스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요, 지금 뉴스 브리핑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뉴스 브리핑을 딱히 할건 없고요. 예, 보니까 그냥 몇개 그냥 추려서 한 두어 가지만 소개를 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서머타임 이번에 해제가 됐죠? 네. 이건 지난 뭐, 주말에 이제 됐죠. 1년에 한두 번씩 뭐, 이게 시행이 됐고 또 해제가 되고 이걸 1년에 두 번씩 거치는 연례 행사니까 네. 그때마다 저희가 항상 같은 얘기를 언급하는데 좀 빨리 폐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어차피 안될것 같으니까요. 안될것 아니, 같은데, 근데 네. 요즘에 좀 이렇게 불만 섞인 좀 아, 의견들이 많이 저번에 나온다고, 뭐, 예, 예, BCG에서 좀한 BCG에서 그런 적 마을에서 있었고. 공식 요청을 했다고 하고 조금씩 이제 그런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론화가 좀 되면. 네. 그리고 지금 이게 그 단기적으로 좀 수면장애도 있다고 하고, 또 심해지면 심장마비의 위험까지 있다고 하니까. 진짜? 심장마비의 위험이요? 그렇겠죠. 좀 이제 노약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리듬이 좀 깨지면서 또 그게 아, 또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게 뭐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봐서도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에너지 전략이나 이게 뭐 생각보다 네, 효과가 없는데 저는 그냥 이거는 그냥 관습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네. 관성적으로 뭐 특별히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뭐 그냥 이래저래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봐서 캐나다에서는 미국을, 그러니까 그만두고 싶어서 미국이 계속하면 따라가지 않을까 그럴 것 싶기도 하고, 같네요, 이게. 예. 뭐, 아, 맞아. 미국에서 그 총기 사건 또 났죠. 교회에서. 아, 그런가요? 몰랐어요. 예배 보고 있는데 들어와서 그냥 20명 정도가 죽었다고 하던데. 근데 더 웃긴 거는, 아, 웃긴 게 아니라 더 충격적인 거는, 텍사스주라서 모두가 총을 갖고 있는 텍사스주가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총을 쏘고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교회에서. 그리고 범인은 차를 타고 달아났죠.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이 차를 타고 쫓아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을 죽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진총순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그러네요. 예, 그래서요? 그래서 끝인가요? 그렇게 총을 쏴서 죽인 사람 있죠? 네. 영웅이 됐어요. 와. 어떻게 봐서는 뭐 이거는, 영웅으로, 뭐, 근데 너무 무섭지 참, 않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옛날 서부시대도 아니고. 그런 일이 지금 이 무법지대도 아니고 뭔가요, 이게? 그러니까 조용한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충격인데 그 사람을 응징하려고 네. 총이 없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냥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살을 해버렸으니까 뭐 그 사람이 뭐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당연히 응당해야 될걸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영웅으로 지금 그렇게 사람들이 지금 물어보고 있다고. 참, 오히려 표창을 받는 거죠, 그 사람은. 사람을 죽였는데. 뭐, 참, 예, 어렵네요, 그런 거는. 네. 사실, 근데 법, 그런 법이 왜 있나요? 그쵸? 근데 한국에서는 또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죠. 이제 어떤 남자가 자기 뭐 아내인가? 뭐 하여튼 이제 성폭행하려고, 강간을 하려고 하다가 걸렸는데 그 사람하고 격투가 벌어져서 그 사람, 어쩌다 보니까 그 사람이 죽었어요. 아. 그런데 이제 오히려 네,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긴 있었죠. 옛날에 그것도 참 부당한 일인데, 과잉 정당방위 오히려 해야 그거는 되는. 저는 좀 말이 안 되거든요. 그 뭐,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오래전에 재밌게 봤다고 영화 한편 소개를 해드린 것 중에서 한국에서는 로스트 인 더스트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 네. 헬 오어 하이워터인가? 그거 좀 모던 좀 서부극 비슷한 그거를 소개해드렸었는데 그 장면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 범인 교회에서, 아니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은행 털이거든요. 네. 근데 그 범죄자들을 잡으려고 마을 사람들이 트럭을 막 몰고 와서 총 들고서 경찰도 아닌데 일단 근데 범인이니까 우리가 잡아야 된다고 하면서 법 집행관도 아니면서 본인 주민들이 가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막그 쫓아가는 게 나와요, 영화에서. 근데 그게 텍사스에서 며칠 전에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참 논란이 많습니다, 참, 지금. 네, 참 애매하네요. 네. 저희 아들은 그래서 벌써부터 내가 공부를 아무리 잘해서 아이비리그에 갈수 있다 그래도 미국엔 안갈 거야. 네. 굉장히 무서워요. 그 총기 네, 저희 규제가 안 아들도 무서워, 되고. 미국 무서워하긴 해. 그 부정적인 제가 좀 많이 시각을 좀 좀, 주입을 하긴 네. 합니다. 그 공포를. 공부 안 잘해도 보내려고요? 캐나다도 좋은 대학 있고 한국도 좋은 대학 있으니까 미국으로 아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건 뭐 비단 뭐 텍사스뿐만 아니라 어디서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대도시, 작은 도시, 뭐 시골 할것 없이 그것도 뭐 교회가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쇼핑몰이 될 수도 있고 뭐 학교 캠퍼스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저 같으면 보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성적이 돼서 뭐 하버드에 간다. 미국에 가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불안하고, 막 뜯어 말릴 것 같아요. 뭐 저는 굳이 저도 뭐 말릴 상황이 되면 말리겠지만 저는 근데 뭐 근데 모든 그거에 모든 다 모든 것의 중심이니까 미국은. 네. 굳이 간다면 제가 말릴 명분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좀 그런 사건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없어지겠죠? 이렇게까지 됐는데 안 없어지는 게 사실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아무리 근데,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라고 해도 사람이 이렇게 죽어나가는데 이거 그걸 반대하는 사람도 본인들이 그 사건으로 뭐 가까운 친척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녀를 잃는다든지 이렇게 좀 충격 요법이 없으면 이 사람들 생각이 절대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한다 한들 변할까 싶긴 하네요. 네. 아,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할로윈 얘기를 좀 오랫동안 드렸는데 매년 할로윈이 지나고 나서 며칠 그 이후로 며칠 동안은 네. 단골로 나오는 뉴스예요. 그 캔디에서 뭔가 나왔다. 아, 이물질이 나왔다. 예, 그렇죠. 이번에도 이제 런던에서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바늘이 나왔다고. 아, 런던에서도요? 커피 크리스프에서. 완전히 포장이 돼 있는 캔디인데. 그러니까요. 얘네들이 뭐 어떻게 그걸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그뿐만 아니라 뭐 그 수면제가 묻어 있는 그런 캔디도 있었다고 하고요. 이번에 런던에서 발견된 그 바늘이 들어간 네. 초콜릿 바는 저쪽 와이록스 그쪽 지역에서 네. 조심해요. 그래서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 사진 보니까 반딱 자르니까 거기 바늘이 하나가 진짜 들어가 있는. 와.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일단 포장지가 뜯겨져 있으면 무조건 버리고. 그렇죠. 그거는 일단 위험하죠. 벗기 전에 뭐 잘라지는 것 같으면 이제 바늘 하나 잘라서 확인을 해보라고 하는데 저도 그래서 이번에 오니까 한 두어 개 정도 그 뭐 포장지가 뜯겨진 게 있어서. 아 정말요? 예, 버렸고요. 네.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냥 네. 이렇게. 건네주면서 뜯겼겠지만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뭐 버렸고 또 이런 사건이 또 있었네요. 매년 너무 이게 몰상식하고 몰지각해서 저는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이거 이런 게 아이들이 먹다가 진짜 크게 수술 받은 것도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위험한 일인데 되게 진짜 이런 거야말로 정말 사형감 아닌가요? 저는 정말 이거는 정말 큰, 그러니까 중국처럼 먹거리로 장난치고 이런 데서는 정말 강하게 단속도 하고 처벌도 하잖아요. 중국에서 네. 사형이잖아요. 먹는 거 가지고 조금 장난을 치면. 아, 이건 지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는. 뭐 사형이 없지 않나요? 어쨌든 간에 예, 그런 일은 진짜 없어야 될 것 같은데 되게. 근데 경찰도 이거 어쩔 수가 없대요. 이거 어떻게 찾나요? 어느 집에서 나왔는지 모르니까. 찾을 수 없으니까. 예. 예. 아무튼 뭐, 좀 집에 캔디가 아직 좀 많이 쌓여 있으시면요. 저희 거의 다 먹었어요. 다행히 다 먹었는데 예. 별로 없었네요. 아 뭐 설마 뭐 그런 일 없겠지만 그래도 조심해야죠. 예. 그리고 이 신문에도 나서 좀 흥미가 있었는데. 한국의 그 인기 걸그룹 트와이스가 네. 신곡이 나왔네. 라이키라고. 네. 들어봤습니다. 예, 밴쿠버에서 촬영을 네, 했대요. 네. 밴쿠버에서 촬영을 했더라고요. 그게 신문에 나서. 그게 왜 신문에 나죠, 근데? 이게 밴쿠버에서... CBC 그 방송국에서 네. 이게 보도가 됐대요. 왜요? 한국 케이팝 유명한 걸그룹이 캐나다 가서 뮤직비디오를 찍었다. 그러면서 좀 오버해서 보도가 됐는데 이게 공개되자마자 수백만 네. 그 조회수가 네. 수백만 건이 됐고 싸이의 강남 스타일에 버금갈 만한 뮤직비디오다 막 이러면서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정도는 아니죠. 근데 이제 자국의 네. 이제 풍광들이나 이런 네. 것들이 아 예, 밴쿠버 예, 나오고 예, 그 한국 힙합이 워낙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다 보니까 네. 이제 덩달아서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효과를 누리는 거죠. 네. 도깨비가 좀 그랬던 네, 것처럼. 네. 아, 그럼 약간 그런 식으로 관광지화를 하려고 하긴 좀 애매하던데. 그건 좀 애매하죠. 예. 네. 네. 근데, 그래서, 도대체 어떻길래 이게 신문에까지 나지? 보셨나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어저께인가 그저께 봤는데. 아, 아이들하고 같이 보셨나요? 예, 저 이제 케이팝 같은 거 같이 이제 보고서 애들하고 아, 예. 한국 문화도 좀 소개 좀 해줄 겸 해서 잘 선별해서 네. 보여줬는데. 굳이, 예. 네. 근데, 뭐, 별 감흥은 없고요. 보니까 네. 예. 사실 그게 밴쿠버라고도 잘 모르겠잖아요. 그 뉴욕인지 뭐 네. 뭔지 토론토인지도 모르겠고 한국 사람들이 보면 그냥 외국 동네 이국적이고 네. 그렇네 뭐 그 정도 네. 생각할 것 같고 근데 뭐 이제 도대체 CBC에서는 무슨 생각으로 뭐 이걸로 뭐 캐나다의 그 밴쿠버 지역에 그 관광객이 막 폭등할 걸 예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긴 좀 무리수라고 생각이 드네요. 캐나다 국영방송에서 트와이스의 뮤직비디오를 이렇게 또 보도를 트와이스가 무슨 예. 트와이스 어떻습니까? 아직도 A급입니까? 트와이스는 사랑, 예, 사랑입니다. 예. 저는 그 걸그룹의 모범 답안이라고 생각해요. 트와이스가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노래가 별로던데 일단 노래가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걸그룹이요? 제가 좀 너무 고리타분해서 그랬어요. 아, 그래도 그, 좀 캐치해야 되거든요. 좀, 훅도 좀 있어야 되고요.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예. 트와이스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다른 걸 떠나서 요즘에 워낙 그 걸그룹이잖아요. 네네. 레이디 그룹이 아니고 그렇죠. 우먼 그룹이 아니고 걸 그룹이잖아요. 예. 그 걸 그룹에 맞는 그 이름에 맞는 그룹이라 생각해요. 저는 다른 그룹과는 좀 차별적으로. 예. 따님도 좋아하세요? 한국의 걸 그룹 아니면 보이 아니요. 보이 밴드를 좋아합니까? 저희 따님. 아 K-팝은 별로. 클래식을 좋아합니다. 와 이건 뭐 훌륭하시네. 아니 네. 제가 소개시켜줘도 별로 안 좋았다고. 이게 아이들이 네.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특히 음악 같은 거. 제가 좋아하니까 제 영향을 안 받던데 아이들이 제가 듣는 음악만 좋아하고 뭐 그래서 야 이거 진짜 그 19금 음악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많죠. 뭐 좀 헤비 메탈 네. 그런 거 들으면 가사가 좀 네. 뭐 헬이 들어간다든지 뭐 다이 막 이러면서 그런 게 들어가는데 어떨 때는 이제 그런 거 들어가는 노래를 가끔 차에서 들을 때가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 가사도 귀에 안 들려요. 네.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네. 근데 이 친구들은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네. 어린애들이 다 쏙쏙 들어오거든요. 네. 조심해야죠. 음악 듣다가 갑자기 아빠 지금 제가 아빠 지금 방금 전에 뭐 누가 뭐 죽인다 그런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그제야 이제 아는 거죠. 아 그게 그 얘기였구나. 어 그럴 때가 있는데 어 진짜 그 19금 음악은 예 좀 근데 아이들이 요즘 좀 영악해서 알 거 다 아는 애들이고 5학년 되면 저희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뭐 저는 그래도 아직은 좀 조심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아 그럼요. 예. 예. 알 거를 다 알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그 애들 보는 영화 뭐 네. 그러니까 해리포터류의 그런 영화 있죠. 네. 그런 보다가 네. 뭐 이게 캐릭터들이 뭐 입을 맞추거나 네. 뭐 폼을 한다든지 네. 이런 게 나오면 자기가 되게 부끄러워하면서 피해요. 아, 네. 벌써 아, 이거 그래서 부르죠. 이거 봐도 돼. 너희들 봐도 되는 그 나이대 영화고. 네. 아니 뭐 어때? 뭐 오히려 이 나라에서 태어난 애들이 오히려 더 개방적이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그래야 되는데. 네. 아, 저는 그런 거는 그런 면에서는 저는 한두 살 정도 더 앞서가도 좀 앞서가는 걸. 보여줘도 괜찮은 것 같아서 저는 그런 거는 크게 네네. 터치를 안 하는 편이긴 한데 저희도 이제 R 이제 레이팅이 된 건 안 보여주고 이제 PG 네. 부모랑 같이 네. 볼 수 있는 건데 네. 근데 PG도 좀 수위가 되게 아, 다양해요. 다 나오니까 네. 네. 다양, 너무 네. 다양해요. 그 범위가 너무 넓어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PG 정도는 해. 네. 저는 깜짝 놀란 게 그동안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이 소식을 접해서 그런지 몰라도 내년 2월 달에 올림픽이 있더라고요. 평창에서. 네. 그게 벌써 2월 달이었어? 평창 계속 준비하고 있는 건 뭐 운동장도 짓고 날았는데 네, 네. 내년이었어? 그 흥행무리가 잘 안 되는 분위기죠. 근데 또 막상 닥치면 또 이렇게 막 분위기 띄우고 하니까요. 뭔가 이렇게 빨리 오는 거예요. 이게 월드컵까지 같이 넣어서 보면 2년에 한 번씩 큰 대회가 계속 열리는 거잖아요. 네. 동계, 하계, 월드컵 네. 뭐지 네. 이런 식으로 서너 가지 대형 스포츠 그 이벤트가 어떻게 보면 거의 매년 열리거든요. 이게 있어야죠. 예, 예 있어야죠. 예. 그래서 내년이 월드컵이래요. 또 그래서 네. 아 진짜 한 거 같은데 얼마 전에 완전히 망한 지 얼마 안 된 거 아니야? 그런데 예, 와 한국 월드컵 대표팀이 지금 완전히 예, 분위기가 너무 아니라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히딩크를 불러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정적으로 막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굳이 뭐 데리고 히딩크를 지금 불러온다고 뭐가 될까 싶긴 한데 저는 그 방법밖에 지금 없다고 생각해요. 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히딩크가 뭐 뭔가를 뭐 다르게 해서 확 네. 바꿔놓는 이거보다도 그 사람의 그 아우라나 그 프레젠스가 딱 있으면 그 선수들이 네. 아무 그게 확 바뀔 것 같긴 해요. 뭐 이렇게 나사를 확 조여놓는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포스라든지 네. 이런 게 그 대표팀의 좀 분위기를 좀 바꿔놓을 수 있고 전략적으로도 그 단기간에 네. 또 뭔가 뭐 체력은 예전에 저희 2002년에는 오래전부터 체력 훈련 막 시키고 네. 이래서 효과를 많이 봤는데 그것까지는 기대를 못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라도 그 명장이 갖고 있는 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신태용 감독으로 계속 가는 것보다는 네. 앞으로 기회가 또 아직 젊으니까 계속 있겠죠. 네. 지금 저는 뭐 젊을 때부터 기회를 뭐 주는 김호곤이니 뭐니 이런 감독들은 잘렸다가 또 하고 잘렸다 또 하고 몇 번씩이나 네. 하는데 네, 뭐 홍명보 감독이 아직 젊잖아요. 네. 앞으로 몇 번은 더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국내파 감독으로 쓴다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그처럼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히딩크 감독이나 좀 친한파고 네. 지한파고 또 본인이 또 하고 싶어하고 또 국민적으로도 또 워낙 네. 또 환영받는 그런 게 있어서 두루두루 좋을 것 같은데 그걸 고민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저는 좀 반대이긴 한데 굳이 개의치 않습니다. 누가 와도 안 된다. 아니 누가 와도 네. 뭐 어차피 예 흘러가는 그런 거라서 저는 뭐 설령 뭐 본선을 지금 확 본선 진출을 했잖아요 일단. 근데 저는 그 전에도 뭐 본선 진출 뭐 한 번 정도 실패해도 약이 될 것이다. 네네. 그게 계기가 돼서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되겠지. 뭐 아니, 약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본선에 올라가서 16강에서 탈락을 해도. 지금 본선 중에서 거의 최약체 예, 그렇죠. 예, 평가를 예. 받는데, 예. 뭐 그것도 그렇게 한번 경험해보면, 아니, 자강도 경험해봤는데, 진짜 충격을 받으려면, 이건 아슬아슬이 네. 아니라, 진짜 초반부터 아예 그냥 예선에서부터 아예 그냥 탈락을 해버리면, 네. 그게 진짜 충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본선에 올라가 버려서, 네. 일단 진출을 했잖아요. 이제 그 중에서 최약체라고 해도 그게 근데 저는 또 가면 잘할 것 같아요. 왠지 그 네 이보다 더 못할 수 없으니까. 네, 근데 뭔가 또 보여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있어요. 네. 아 근데 아 그게 그렇게 기대는 하는데 이동국이 아직도 대표팀에서 뛰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야 진짜 이번에는 이번에는 안 됐어요. 아, 저번 경기까지는 네네. 됐는데 이번에 또 새로 발탁하면서 이번에는 아니, 빠지긴 했는데 예능에서 나오는 그 예. 예능인을 예. 국가대표에 아, 예능인 그 정도로 이렇게 하기는 이동국 근데 지금 잘하고 있어요 워낙 나이가 한 뭐 한 거의 40 되지 않았나요? 근데 예, 그 선수로 아직까지 아 뭐 기량이 그러니까, 된다면 몰라도 네 기량이 그러니까 그만큼 되는 예. 선수층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런 게 그게 예. 안타까운 거죠 예 그렇죠 이승우나 또 이런 친구들 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손흥민도 막상 국가대표 오면 또 잘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막 대표 그 소속팀에서 굉장히 잘하다가 또 그래가지고 네. 또 욕도 많이 먹고 그러는데 그게 호흡이 잘 안 맞고 이제 받쳐주는 선수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월드컵에 4강 이상 돼야지 군대 면제 아닌가요? 근데 네, 그 선수 안 가면 좀 걱정이 되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선수 아니 4강이 면제인지 그거는 그건 좀 고무줄인 것 같고 네네. 왜냐면 원래는 16강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예 근데 오히려 기회가 다음 다시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오히려 손흥민 같은 선수한테 좀 국기 선양하는 선수들한테는 좀 예외 조항 같은 걸 넣어서 근데 저 그걸 해야 되는데 형평성이 그것도 되게 네. 형평성에 논란이 많잖아요. 뭐 어느 종목은 되고 어느 종목은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네. 저는 그건 반대요. 저는 국기 선양을 했다 한들 뭐 기준이 명확하게 골고루 갈 수 없으니까. 뭐 아시아 최다골 이제 이런 걸로 객관적인 그 지표로 그게 되니까. 네. 예, 네, 그 정도는 뭐 국기 선양을 한 셈인데 외국 리그에서 뭐 그런. 아시아 최다골 득점 기록을 세웠다든지 뭐 이제 그런 게 있으면 그나마 좀 그걸로 점수를 줄 수 있겠는데 좀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게 저는 그게 예. 저는 그 부분에서는 좀 네. 반대입니다. 골고루 아예 없어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차라리 그 스포츠에서 그렇게 해주는 거는 이 시스켈과 에버트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 굉장히 롱런하던 그 영화 평론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네. 진 시스켈이라는 사람하고 로저 에버트하고 둘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건 네. 뭐 세계 최고의 평론가들 둘이 있는데 콤비예요. 네. 근데 지금 둘 다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그분들이 매주 이제 개봉작들이 몇 편씩 있을 테니까 그걸 다 보고서 평론을 하는 거예요. 네. 둘이서 막 치고받고 막 하는데 거의 그 합의를 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각본에 짜맞춘 듯이 한쪽에선 무조건 반대를 해요. 네. 엄청 싸워요, 둘이서. 막 그, 방송이다 보니까, 뭐 네. 욕까지는 안 하더라도, 네. 정말 그 모멸감을 줄 정도로, 너 영화 보는 눈이 이렇게 없냐? 막 이러면서 되게 친한 사이인데. 너 영화 보는 눈이 이렇게 없냐? 근데 그 콤비가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네. 저도 되게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예. 이번에 지금 축구 얘기를 하면서 계속 제 의견을 바꿔서 그 프로그램. 아, 네. 아, 저는 그런 것까지 네. 의식을 못했는데, 아, 예. 뭐, 딴 건 없고요. 이제 뭐, 마지막으로 하나,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앞으로 캐나다 이민 문턱이 많이 낮아진다고 해서. 내년엔 더 많이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민. 네, 3년간 100만 명을 더 받는다고 하는데. 와, 말이 100만 명이지, 정말. 이게 이제 캐나다 인구 고령화 때문에, 네, 이제 그 대응책으로 이렇게 네. 계획이 된 것 같고 네. 2035년쯤에는 500만 명이 은퇴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제 그 근로 인력을 좀 대체를 하려고 뽑는다고 하는데 좀 우려가 많이 되기도 하네요, 사실. 앞으로 매년 한 30만 명 이상씩 3년에 걸쳐서 네. 100만 명을 뽑는다니까 매년 이제 런던 인구가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딱 감이 오더라고요. 와, 진짜. 딱 감이 오죠. 집값이 떨어질 일이 없겠구나. 뭐 이런 거. 뭐, 어쨌든. 저희도 그래서 이제, 눈여겨. 부동산 시장을 눈여겨보고 있고요. 뭐, 그런 걸 떠나서 저는 근데 이민을, 이민 문턱이 낮아진다는 거는 이제, 한국에서도 이민을 희망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좀, 너무 무분별하게 받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희망이, 사항이. 왜냐면, 안 그래도 지금 분위기가 되게 무분별한 이민자들에 의해서. 특히 난민들. 좀, 아니면 좀 올 때 이렇게 좀 기본 교육이나 이런 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쵸? 너무 네. 그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해 준다는 의미에서 그냥 풀어놔 버리다 보니까 서로 상식이 충돌하는 경우도 많고 이래서 좀 예. 마이크님이 늘 분개하셨던 게 이게 오히려 그 좀 캐나다 경제나 모든 면에서 좀 도움이 될까 하고 받아들였는데 오히려 그걸 이제 악용을 해서 네. 이제 권리만 누리려고 하고 네, 그렇죠. 그 불법도 뻔하거든요. 이제 그런. 네. 전 최소한 진짜 공중도덕이라도 좀 한번 들어올 때 이슬라도 그 교육이라도 좀 이슬했으면 좋겠어요. 워낙 너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든다는 분들이 많아서. 네네. 예. 저는 한국 정도, 한국 분들 정도의 수준이면 되게 높은 층인 것 같아요, 진짜로. 그, 네네. 그 도덕적인 수준이.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상식에 벗어나는 그 중국인들은 많이 못 봤지만, 그러니까 저희 동네에서도 이제 중국 분들 중에서도 좀 나이 드신 분들? 네. 이 또 몇 번 얼굴 봤다고 반갑게 인사를 하시는데, 네. 만나면. 근데 중국 사람이, 제가 중국 사람이 아니란 걸 아시는데, 네. 막무가내로 중국말로 계속 하시죠. 뭐, 가만 보니까 날씨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애들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예. 그래서 저 이제 영어로 중국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아 그건 모르겠고 라는 그 마인드 아. 난 그냥 중국말로 한다 그러면서 계속 중국말로 계속 하세요 그냥 뭐 그건... 막무가내로 네. 저도 이제 소통을 굉장히 하고 싶은데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어떨 땐 스쿨버스가 딱 와서 이제 스쿨버스 이제 손주들 네. 태우러 나오시나 봐요. 네. 저 이제 저희 애들 태우러 나왔는데 이제 스쿨버스 그 운전사한테 전달하고 싶으신 그 네. 메시지가 있으신가 봐요. 뭐 네. 물어보고 그걸 중국어로 저한테 이제 버스 운전사 가르치면서 뭐 좀 해달라고 하는데 중국말로 계속 해달라고 뭘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아요? 예, 그 중국말로 계속 하셔서 예 난감합니다 그럴 때. 근데 계속 아닌 걸 아시면서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본인도 답답한데 어떻게 네네. 하고 싶은데 어떻게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영어가 하다 못해 한 단어로라도 말씀을 하시면 그러니까 그래도 그 단어를 제가 좀 유추해보겠는데, 아, 그 단어가 뭐, 늦었다, 뭐, 레이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뭐, 하여튼 뭐, 뭐 시간이 어떻게 궁금하면, 뭐, 타임이라고 하든지, 뭐, 그거는 진짜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그 정도는 하겠는데, 그 중국말 하면 제가 알아들을 줄 아시고, 계속하면 알아들을 거야. 뭐, 이런 마음으로. 알아들을 때까지 하겠어. 왜냐하면, 예전에 네. 한국 그, 네.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이 또, 그 어떤 뭐 TV 코너 이런 거 보면 여기 여행 와서 네. 한국말로 하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의사소통이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네. 어 한국말 된다고 뭐 네. 그런 비슷한 거 아닐까 네. 그런. 그러니까 차라리 몸짓으로도 좀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시면 되는데 네. 어 근데 그렇지 않아서 한 두 분 정도가 그러시더라고요. 네. 아 예. 네. 부부로 알고 있는데 예. 예. 어쨌든 좀 걱정이 됩니다. 근데 저 예. 제가 말한 케이스랑 좀 다르지만 저는 네네. 어쨌든 기본 최소한의 그 공중도덕은 좀 서로 공유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상식선에서 좀 뭔가 이게 좀 예 그게 됐으면 좋겠어요. 조절이 근성은 굉장히 높이 삽니다. 알아들을 때까지 알아들을 때까지 하겠어. 그게 몇 년이 걸려도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계셔서 예, 그 그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근데 에티켓이나 뭐 이제 이런 거를 좀 미리 교육을 시킨다. 그게 얼마나 뭐 그 교육 받을 때만 그렇지 또 뭐 계속 교육을 받은 대로 그렇게 또 공중도덕 잘 지킬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도 최소한 그게 자기가 하는 행동이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게 허락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네네. 아니면 이게 올바른지 아닌지, 아니면 이게 남한테 피해를 주는지 아닌지 정도는 구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맞아요. 너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이거는 아닌데 너무 당연하게 이게 뭐 어때서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행동들이 좀 많이 보이니까 더 억울한 건 도매급으로 이제 한국 사람들까지 피해가 가거든요. 그 몰상식한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이 한국 분들도 이민자니까 예. 예, 그런 수 있죠. 예. 저는 뭐 꼭 중국 분들을 국한돼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골고루. 예. 네. 그래서 한국 분들 그런 분들은 아직 뭐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느낀 예. 게 한국에서의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자라면서 받은 그런 정도의 그 도덕성에 대한 수준은 네네, 예. 윤리적인 수준은 되게 여기 와서 보니까 되게 높은 편이구나 하는 생각을 네. 많이 하게 됐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주는 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네. 예, 하게 됐네요. 72회 여기서 마무리 지어도 되겠죠? 네. 뭔가요? 더 이상 드릴 그 소개드릴 뉴스거리는 없고요. 네. 예. 예. 다음 주에는 다른 또 화제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좀 이런저런 뉴스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괴롭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